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 점하여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 새해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연회,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중앙연회, 레바논 근로자연맹 총비서를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몽골, 네팔, 파키스탄, 영국, 이란, 노르웨이, 미국, 스웨디에, 남아프리카, 메이코,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정당 지도자들,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진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피온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피온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계자조를 위하여 싸우신 특출한 공적은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축전과 축하피온지들에서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왔습니다.